위대한 김정일 용도자 회고 수리아위원회가 9일에 결성됐습니다. 회고위원회는 11월 10일부터 12월 17일까지를 회고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협적을 칭송하는 출판보도 선전과 정치문화 행사들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